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I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기간에 저희는 계속 이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가 더 유명해진 다음에 하면 칼 맞을지도 몰라서 지금 후딱 해치우려고요. 그럼 병신짓의 향연, 병신들의 올림픽, 이단 병림픽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 2단 특집 세 번째 시간 네. 이 구역의 병신은 나야 특집. 아, 벌써 세 번째가 됐나요? 아, 이게 난, 그러니까 네. 그 횟수로 치자면 그 들으시는 분들은 3주째 이걸 지금 개소리를 3주째 듣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저희 방송의 특징은 되게 그 얄팍한 깊이가 특징인데 그렇죠. 얄팍하게 얄팍한 깊이가 특징인데 되게 2단을 하다 보니까 되게 방송도 길어지고 할 말도 많아지고 워낙 병신들이 많아서 아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병신들밖에 소개드리지 못하는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재림 예수님이 21분 계신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윗도 살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 에덴 동산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아, 좋은 곳이야. 21분이 있어요.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에. 아니 난 사실 오늘 축구 양편으로 알아서 재림 예수배. 아 재림 예수 팀. 재림 예수 팀. 팀 재림 예수. A팀 A팀 대 B팀. 야. 지저스 팀 대 예수 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FC 지저스. FC 지저스. 레알 지저스. 아 레알 지저스. 지저스 유나이티드. 레알 지저스 대 지저스 유나이티드로 미친놈들. 근데 경기가 정말 박진감이 없을 거야.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 재림 예수님 중에. 그 선수가 죽기도 하는 거 아니야? 뛰다가 고혈압으로. 아니 나는 이게 그 최강의 스트라이커는 문선배인 거 같아. 최강의 스트라이커는 그 형파는 진짜 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아, 미안해 침을 너무 많이. 아니 이단이 아니어도 아 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감사해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사실은 진짜로 심장이 아, 벌렁벌렁했단 말이야. 이란 특집 방송하고. 아니 그 또 홍모 씨가 그렇죠. 예언자께서 또 해성 홍모 씨가요. 네.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그 지하 벙커에서 전쟁이 난 여러분들 어디로 피신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지하 벙커에 숨어서 녹음을. 홍전도사님 환상을 보셨는데 네. 네. 이미 남한에 북한군 20만 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뭐 제이 롯데월드 지하에 다 숨어 있고. 예. 제이 롯데월드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폐장해야겠네. 싱크홀이 역시 인민군 때문에 생긴 거. 아, 그러니까. 싱크홀이 그 땅굴이다. 땅굴을 파다 보니까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야, 지금 롯데월드 무너지면은 북한군 다 죽는 거 아닌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게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계략이었던 거야. 아... 일부러 얘들이 그쪽 땅굴을 팔 걸 알고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롯데월드가 진짜 국정을 해서 관리하는 건물일 수도 있어. 그래서 부실공사를 그래. 해서 북한군이 침략하려는 기밀을 보이자마자 수족관을 터뜨려서 아쿠아리움이랑 석촌호수 터뜨리면은 그러니까. 제2의 을지문덕 장군처럼 되는 거야. 살시대첩으로다가 수장. 북한군 20만 명을 수장한다. 야 역사의 기록에 남겨. 그 아쿠아리움 밑에 바로 또 그 변전소 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감전사 다 그냥 역사의 기록에 남겨네요 정말. 전기고문으로 야. 야 진짜. 야, 그렇지만 그런 전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뭐 미군에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쵸, 미군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홍 전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원래는 신학생. 그 할아버지랑 아버님이 둘 다 연극을 연극배우, 하시는 분이라고. 아~ 그리고 그 홍해선 전도사님도 연극을 하셨었다고 그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아~ 그분 진짜? 연극 포스터가 있어. 연극 포스터도 있고 뭐 플러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러다가 다니는 중. 어디 어느 수에 네, 다니는 중. 플러는 다니는 중이고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소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좀 제집 드날들듯이 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자기한테 계시하신다 막 그러면서 예. 아, 그 영상 봤습니다. 책이 몇 개가 있어요. 뭐 까불지마 사탄아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 본인이 집필하셨구나. 굉장히 그 저돌적인 그 제목들이야. 영어 제목이 뭐 이제 데미 세이튼 뭐 이런 거 뭐 이런 돈, 식입니다. 돈 메스 위드 미 세이튼 뭐 그런 식입니다. 네. 까불지마 사탄아 뭐 이런 책들이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예언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뭐 하여튼 뭐 원래 연극을 하시는 분이고 그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신학대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다니다가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신대를 다니다가 네. 신대원을 다니다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미국에 출국하시기 전에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유튜브에 계속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더라고. 있어요. 홍해선 검색하면 나오는 것 같던데. 아, 너무 즉석에서 방언을 하시면서 네. 그 방언을 바로바로 이제 통변하시면서 해주시더라고. 스스로. 근데 제가 이제 잘 들어보니까 아,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국말로 그 방언 하고 중에 몰라 이분이 투애니원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산다라 산다라 그러는 거야. 산다라 산다라 하면서. 근데 산다라 산다라를 하는데 자꾸 그 산다라 산다라로 번역되는 말이 다 달라. 몰라. 뭐 천국의 문법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성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산다라 산다라 뭐 이런 게 다 다른 건가? 산다라 산다라 산다라 이거 다른 건지 이게. 그다음에 네. 하여간 뭐. 존나 말하면서도 부끄럽다. 아니 그분 때문에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랍시고 그거 타고 캄보디아랑 뭐 미국이랑 있어요. 가신 분들 많더만. 그러니까, 아니 그분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가장 웃긴 게 그 방주야. 왜냐하면 그분이 그랬잖아. 전쟁이 날 거고 그러니까 방주를 타고 가야 된다는데 전쟁이 날 건데 방주를 타야 된다는 거 뭐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야 방주는. 네네. 근데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조용히 진행 중이래. 그럴 거면 방주를 뭐로 타라 그랬어. 아니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 그 집단 공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몇십 명이 같은 집에 살면 뭐 어떻게 해석을 지금 현상을 해석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 됐냐면 그 종북 언론들 때문에 이미 전쟁이 난 상황이 언론에 밝혀지지가 있다.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일단 또 궁금한 거는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12월 14일날 새벽 4시 반 네, 전쟁이 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언이 안 났다. 아니 그 전쟁이 안 났다. 이러면 역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난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한술 더 뜨셔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지금 니들이 모르는 거다. 니들이 모르는 거다. 존나 창정이야.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제 치킨을 먹고 잤더니 좀 뱃속에서 전쟁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이런 전쟁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면 99.9% 틀린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들의 100%가 네. 날짜가 틀렸다거나 네. 뭐 다시 날짜를 잡는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기도 막았다. 이게 막았다. 기본적인 건데 네네. 창의적이야. 이미 그렇죠. 일어났는데 니들이 모르는 거라니. 모르고 있다. 창의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그 좀 추종자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청와대 게시판에 홍전도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홍해선 전도사를 비밀히 만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그 메시지를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도 이미 종북으로 다 가득 찼다는데. 그렇죠. 뭐 청와대 게시판에 언론이 종북이라서 지금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선일보가 종북. 야. 그렇죠. 혹시 믿을 건 뉴데일리 뿐인가?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 변가. 아니 그. 그분이 참 얘기하는 거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일관성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다 웃긴 얘기예요. 아니 아까 방주기 잠깐 했지만 피해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방주로 밖으로 꺼내놓고서는 그 왜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 롯데월드 땅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냈냐면 누가 가서 거기서 좀 확인 좀 해보라고. 아니 왜 확인을 위험한데 그걸 확인시키고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말하는 게 전혀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냥 부끄럽다.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이 이게 기독교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신학대를 다니고 있고 예언자랍시고 또 이렇게 기독교의 예.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에 관련된 이런 그 행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아 이게 그 이분은 되게 그 같은 계열 동업자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박성업 씨라든지 뭐 예레미야 목사님들, 그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비판을 받더라고요. 아 갈까요? 박성호한테 될까요? 아 그래. 박성호 치즈 사장님도 싫어해? 박성호 사장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를 썼는데 굉장히 논리 그분의 글에서 보기 드문 이렇게 굉장히 논리 정연함과 신학적인 균형을 갖춰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목사님도 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저게 저건 친구가 되는군요. 그렇죠. 정말. 아니 근데 그 하여튼 그냥 좀 답답해요. 제가 아는 또 저 신학 저기 목사님 자제 중에 한 명은 그 홍영선 전도사님의 했던 얘기들을 듣고 자기 페이스북에 똥내가 난다. 부역식 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도 그분과 친구인 것 같아요. 그걸 봤어. 근데 홍영선 씨가 그분의 페이스북 담당에 왔어. 직접 친히 강림 와서 너와 너의 집안과 너의 신앙에서는 더 심한 똥 구정물 냄새가 난다. 그분 발끈하셨어. 발끈하셔서 직접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클라스가 있는 선지자분들은 직접 나서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1대1로 그렇게 키백하지 않아. 이분 되게 좀 즉각 한영혼을 사랑하시네. 다이다이 낙하시는 스타일이다. 다이다이로 구원. 아니 우리 거기에도 댓글 달 수도 있어. 아, 지금 댓글 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오늘 키베 떠가지고 하나, 이거 하나 있는데. 어떤 키베를? 아니, 제가 오늘 첫 번째 2단 관련해서. 네네. 그 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어떤 분이 문선명이 애국자라고 댓글 다신 거예요. 문선명이 애국자고 본인은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데 코란도 매일 읽고 있고, 성경 세 번 읽었다고. 아이고. 그런데 바벨탑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세 번을 읽은 건가 세 장만 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 사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랬더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뭐 그러셨더라고요. 네. 사실 그냥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너 스트레스 풀 때 키베가 좋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아 저희가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홍혜선 씨 뭐를 비롯해서 홍혜선 씨 말고도 예전에 또 몇 명 있었어. 한국 전쟁을 예언한 분들. 뭐 데이비드 워 선교사도 있었고. 사실 데이비드 워 목사님은 이건 좀 약간 저랑 정말 개인적으로 친한 어떤 전도사를 하고 있는 형이 데이비드 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한 교회가 몇 교회 없는데 네네네. 그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는 형이야. 그 교회가 사실 심수봉 씨 아세요? 가수 심수봉 씨? 네. 알죠. 그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으십니다. 교회를 하세요, 요즘에? 교회를 하신다기보다 그분이 그냥 본인이 집이 자택이 있는데 그 지하실이 저기 그겁니다. 저거. 스튜디오예요. 본인이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게 꾸며 놓으셨는데 거기를 이제 그냥 교회로 활용을 하셔서 목사님 한 분 세우고 해서 거기는 성도가 찬양의 퀄리티가 장난 아니겠네. 그 형 결혼했을 때 심승국 씨 왔어. 그래요?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 부르고 왔어, 진짜. 오. 축가로? 축가로. 심수봉이 왔다고? 심수봉이 그대 내 곁에서. 근데 그래서, 사진 막 찍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그랬는데, 얘기는 진짜 딴 얘기고. 수동이 형 미안해.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한 분 이렇게 모셔서 되게 좀 건강하고 젊은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 형님은 강남의 한 목판에서 거리 찬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승욱 씨 지나가다 눈에 띄어가지고 교회 오라 그래서 간 거야. 지금 그 교회 있진 않아.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 형님이 거기 계실 때는 성도가 100명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청년 전도사님이 20명이 넘었어. 왜냐하면 다 후원인 거야. 일종의 신학대를 다닐 수 있는 뭐 후원. 심승욱 씨가 그렇게 했었어. 데이비드 오 목사님이 거기 왔다 하시더라고. 거기 왔는데. 한국전쟁 곧 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서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데이비드 목사님은 그 교회에 오시기 직전에 국회에 뭐 기독인 국회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 전쟁이 난다. 그래서 사실 국회 쪽까지 얘기가 나오면 좀 굉장히 약간 신빙성 있어 보이잖아. 근데 뭔 일 있었어요. 사실 막 이렇게 신사도 신사도 예언자들이 대부분 한국 와가지고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난다는 얘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뭐 우리 얼마나 회개했길래 그렇게 많은 전쟁이 당장 2015년 2월에 그 저희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사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2015년 2월에 예 컨퍼런스를 하시더라고요. 와그너 2월에? 리더십 인스티튜트에서 주최하는 굉장히 그 클라스 돋는 여러분. 너무 비싸. 일주일에 50만 원이야. 와. 역시 신서도. 그러니까. 금값을 뿌려주려면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금값. 그렇게 안 하면 금값이 요새. 아, 금값이구나. 금값이 요새. 네. 이빨도 지금 바꿔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임플란트 한다 생각하고. 저희가 무슨 소리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 시즌1의 신사도 특집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오늘 신사도는 사실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분들에 비하면 병신의 병신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이죠. 민간인 민간. 네, 그냥 개그맨 그냥 개그맨 정도인 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분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할 분들이 T.O.P.죠, T.O.P. 아, 그러니까 뭐랄까 뭐랄까 그 신사도 분들이 신학계 개그맨이라면 저희가 오늘 다룰 분들은 신학계 허경영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문선명이나 이런 분들이 나쁜 놈들이라면 그쵸. 이분들은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들입니다. 정말 이상한 놈들. 독특합니다. 창의적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누구부터 시작인가요? JMS. 아,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라 그랬는데?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원래 그런 거야? 그것도 왠지 괜찮아 보인다. 모닝스타. 헤이메스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뭐 이름 좀 달라지나 봐요. 여기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닝스타 뭐 이렇게도 한다고 정명석 하네요. 마스터베이션 뭐 이런 거. 원래 그래 있었잖아. 정명석 마스터베이션 스타? 이런 거 아닌가? 아.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좀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아니 정명석 메조이스트 나이도 엄청 많아서 이거 들었어 나갔어야 돼 이거 정명석 메조이스트 세디스트 그거야 네 아무튼 네 JMS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아 이름 멋져요 이분이 멋집니다. 어떤 그 뭐랄까 그 남자의 기상을 보여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45년 2월 17일생이시네요. 45년생? 네네. 45년생 기가 막히다. 네,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출신이신데. 아이고. 야, 베트남 전쟁 참전도 하셨어? 월남 참전용. 1차 참전도 하셨고, 2차 참전도. 두 번이나? 네, 백마부대 소속으로. 저희가 이분을 까면 종북이네요. 네. 아니 뭐, 일단 뭐 병역 문제 없으십니까? 아, 깨끗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아니, 보니까 요새는 병역 문제 진짜 심각하더라고. 우리가 생각 없이 보는 연예인들의 거의 한 80%는 좀 이렇게 그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더라고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97년도인가 99년도에 나와서 언론계 스포트라이트를 오래 전부터 받았죠. 예, 그래서 뭐 여자 그때 여자 성도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거. 그래서 이분이 그냥 중국으로 아예 도피를 가셨고 거기서 그냥 여자들 아주 그냥 줄줄이 세트로 이렇게 성폭행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네. 특히 또 어린애들 좋아하셔가지고 10대 소년들 소녀들에서 이게 뭐 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뭐 영적인 어떤 큰 의미를 갖는 거다 해가지고 여자 성도들 많이 추행하시고 했는데 또 요새는 또 버젓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이분 지금 깜빵 계시잖아 아 그래요? 지금 저기 10년형 받으셨어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실형 아니 근데 요새 최신 막 글들 올라오는데 아직도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 막 이러면서 그게 블로그랑 카페에 계속 올라오더라고 옥중서신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느낌으로 가는 거야 바울이 되고 내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다 감옥에 있으니까 네. 그 본인의 그 생산 활동을 그 인류 생산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필 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목사님께 막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네네. 굉장히 열심히 편지를 보내신 것 같고 뭐 여자한테만 보내나요? 아니. 그게 내가 이 구조를 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한때 이 JMS에 너무 매력을 느낀 나머지. 네. 아, 그래요? 오. 이거 한번 성배처럼 한번 파보자. 네네. 그것까지 파셨구만. 한번 해봤는데 그 블로그가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요? 정명석 이 아저씨를 옹호하는, 그 옹호하고 따르는 여기가 블로그 및 이런 데가 진짜 많습니다. 엄청 많아. 지금 내가 검색해봤는데 나는 정명석이 쓰레기인이라고 생각하러 검색을 했는데 인터넷만 검색하면 정상인인데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정도. 왜 그러냐면 JMS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인터넷 대응팀이라는 게 생겼어. 이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일찍 받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통일교라는 애들은 네. 그 문제가 됐던 게 70년대, 80년대 문제가 돼서 일본 포교를 시작한 거잖아, 사실. 근데 그때 당시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없고 그냥 일본으로 톡 갔단 말이야, 통일교는. 근데 애들은 90년대 후반에 약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야. 그래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네. 위키백과에 네. 굉장히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반달리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반달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일부러 일부러 파괴하고 바꾸고 일부러 파괴하고 일부러 바꾼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나치가 자행을 했던 인간의 문화 유산 같은 거를 모아다 놓고 예를 들면 되게 굉장히 유명한 화가 그린 걸작 작품에 네. 스프레이를 뿌려버린다든지 그렇게 망쳐버린 그런 걸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인터넷 반달리즘을 자행하는 그 인터넷 그 대응팀이 JMSI에 따로 있습니다. 아. 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교수님을 옹호하기 위해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2008년도에 수감된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설교가 계속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네. 거죠. 녹음 뭐 이렇게 또 변호사가 이렇게 접견해서 또 목소리 따가지고 목소리까지 설교 또 이렇게 올리고. 아, 이게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통일교가 그렇죠. 그 이단의 명가다. 그렇죠. 뿌리 중에 여기가 하나. 이제 이단의 어떤 레알 마드리드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게 이 정명석도 사실 통일교 출신이거든요. 네, 네.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제 통일교 출신이고 그 JMS의 교리 자체도 통일교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뭐 30개론이라는 뭐 이렇게 30개의 교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긴 했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통일교에서 따온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단들을 조사하면서 약간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그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야 교회의 기본 교리는 정확하게 뭐야라고 얘기해 보면은 야 그거를 그 뭐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신앙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딱히 뭐 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네 교리가 뭐야 그러면 빡 나온다는 거야. 우린 교리가 이거야. 교리를 잘 알수록 사실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 요 정도 이외에 사실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오히려 애들이 아까 막 30개론이니 막 무슨 교리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네. 오히려 이단이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잘생기셨어, 정명서. 어, 그래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기셨고 이분이 또 저기 축구의 대가. 어. 오. 아, 축구의 대가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이 방영을 했을 당시 네. JMS 측에서 직접 자료 화면을 받아서 네. 몇 가지가 방송이 되셨는데 네. 이때 당시 분홍색 옷을 유니폼을 입고 네. 뛰셨는데 총 17게임을 뛰시면서 네. 17게임에서 130득점을 와. 하셨습니다. 7번을 달고 계시네요. 7번을 달고 야. 계시고 총재님은 한 경기에서는 33골을 기록하신 적이 있고 그 한 경기 중 33골 넣었던 한 그 경기에 5골은 골키퍼가 12명의 상태에서 골을 넣었다. 이야.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하고 10명, 골키퍼까지 해서 11명인데 네네. 그것도 제끼고 골키퍼를 그냥 12명 놓고 공을 쳐도 이게 뭐 5골은 들어간다. JMS M이 메시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명석 메시스타 슈틸리케호의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석방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원톱이 없다며. 지금 원톱이 없, 그래. 야, 확실한 원톱이네. 확실한 원톱이야. 박주영 대신 깜빵 가고. 야, 기도 세레머니 하는 건 비슷할 거 아니야. 박주영 깜빵 가라는 건 좀 미안하다. 박주영 군대 가는 동안. 네네. 박주영 군대 가 있는 동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 제임스 측 자료하면 이 축구 막 130 골 막 이거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은 자료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 130 득점을 했다에 네. 그 뒷 배경에 치어리더들이 한 30명이 깔려 있어. 아. 오. 근데 이 화면만 딱 보면 아 이건 90년대 방송 화면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네. 치어리더의 복장은 네. 지금보다 과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명석이라는 게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90년대에서부터 하이패션을 선도해서 거의 여기 뭐 여기 사진 봐봐. 그때부터 위아래 그걸 하셨구나. 봐봐, 모델급의 여자들만 이런 느낌이야. 흐릿해도 무슨 느낌인지 약간 알겠지. 약간 일본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일본 전대물에 나오는 저기 후레시맨 그 핑크가 예, 예. 평상시 입고 다니는 복장으로 거의 이 정도 느낌을 지금 입고 다닙니다. 야. 이제 이런 분이시고 제가 그 JMS를 조사하면서 가장 야 이건 충격과 공포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군 장성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JMS에 네네. 그렇게 있어요. 뭐 장성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고 또 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정명석이 도피를 할 때 도움을 실제로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해. 사이비도 이런 보통 사이비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빠질 수 있나? 보통 사이비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대생의 뭐 수기 같은 것도 옛날에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서 JMS를한테 갔다가 이제 교리를 곡해가지고. 뭐 몇 년을 뭐 정명석의 진짜 성 놀이개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신 뭐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제가 한참 인터넷에서 관련된 블로그 글들을 읽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JMS는 그 각각 그 구역장 느낌의 네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구역에 존재하는 젊고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야.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아니 프로필 사진까지는 이해하는데 사진관에 가서 우리도 왜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찍었잖아. 네네. 얼굴 하얗게 나오는 거. 내 이미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만 해주자면 그 제가 좀 피부가 까만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사진을 찍으러 갔어. 그 정확하게는 그 학교에 그 저기 제출해야 되는. 저기 그 뭐냐 학교 저 학생증 만드는데 했는 걸 찍으러 왔는데 아저씨가 거기 이미지 사진관 하는데였거든. 증명사진도 찍고 이미지도 그냥 해준다고 이미지를 찍었는데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다 보니까 우리 교복이 까만색인데 네. 제가 제 학생증에 저만 교복을 파란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굴 너무 하얗게 존나 깎았더니 교복이 파란색이 되더라고. 아무튼 그런 이미지 샷을 찍는데 네. 보통 그 여자애들이 수영복을 입고 찍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미지 그래서 그거를 권사님들이 받아서 네. 위에다 제출을 합니다. 네. 위에다 제출을 하고 정명석이 됐든 뭐 또 중간 단계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데를 골라서 간택이 되는 여자를 올린 권사님들은 뭐가 또 붙나 봐. 아, 그러니까 거의 피라미드야. 피라미드인데 상품이 여자야. 진짜 그렇게까지 쓰레기인 집단 내가 본 적이 없어. 2012년 CBS 뉴스 보도입니다. JMS 정명석 씨는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여전히 여신도 조직, 일명 상록수를 특별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록수 회원 가운데는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송지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JMS를 탈퇴한 A 씨가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상록수의 실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A씨는 상록수는 정명석과의 성관계를 위한 대기조로 500여 명 정도가 있다며 JMS에서는 예수의 육신인 정명석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정명석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여신도들의 프로필들입니다. 프로필에는 비키니 전신사진과 신장, 몸무게, 학교 정보 등이 자세히 적혀 있으며 선생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고백도 눈에 띕니다. 옥중에서 정명석 씨가 자필로 보낸 편지를 보면 내 편지를 잘 받았다. 주님께 물어보니 상록수로 허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상록수 회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의 프로필까지 유통된다는 겁니다. JMS 피해대책협의회는 JMS가 문화선교 명목으로 모델 워킹이나 연기, 치어리더 과정을 배우게 한 뒤 JMS 교회나 상록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거 제정신인 사람이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재림 예수로 보이나? 아니 왜 옛날에 일본에 오음 진리라고 있었잖아요. 걔네가 국가 전복을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독가스 살포하고 살인가스를 그걸 살포하고 말이었는데 아니 이거는 그 국가는 일단 관심이 없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여자를 상품처럼 그 피라미드 형태로 올린다는 게, 그다음에 내가 올린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급이 등급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웃긴 얘기인데 이거를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막 이제 총재님은 33골 넣으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중국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 중국에서 잡히셨고. 근데 요즘에도 포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자기네 교회를 같이 가자고 뭐 한번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이렇게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막 좀 그러더래요. 야, 거기는 알고 보니까 JMS였던 거지. JMS는 찬송가나 복음성을 부르지 않고 유행가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뭐 정명석 신나는 교주 뭐 이런 거 하는 아, 뭐 이런 느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명석 호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좋다. 진짜 세대 라우르네. 세대 라우르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한 70년 70 드신 그 할머니분께서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명석이 좀 상상을 했는데 끝내준다 여기 끝내준다. 네. 인터넷에서 정말 어렵게 JEMS의 새 노래 소책자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나온 노래 중 꿍따리 샤바라가 있더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할 때 성지 땅 달려가 기도하고 찬송해 우리에겐 놀라운 역사가 있어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뭐 아무튼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니까 유행가를 개사해서 굉장하네요. 이분이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끌렸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오빤 명석 스타일. 근데 왜 끌리는지 정말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피해자들의 증언 같은 걸 들어보면 보통 왜 대학교에서 그런 애들을 데려갈, 여대생들을 데려가는 데는 동아리가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재즈 댄스 동아리. 네. 기타 동아리 이런 걸로 막 많이 하는데 가면 MT를 가잖아. 네. MT를 가서 하루 이틀 안에 말로 끝내버린대. 여자를 홀리는 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보통 대부분 다 상대가 여자긴 한데 네. 거기 안에서 그 홀리는 애들도 여자야. 그래서 언니 따라 아는 언니 따라 갔는데 대학교에서 알게 된 아는 언니 따라 갔는데 그 언니랑 쨔뚱을 갔는데 그 왜 보통 MT 가면 네. 밤새 막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네. 동료 활동 가면 가가지고 하루 얘기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 이야. 오. 엄청난 뭐 매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그 정도로 뭐 훈련을 받나 봐.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미스 쪽에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가 미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교 활동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교 활동 좀 당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2008년에 이제 깜빵에 들어가셔서 10년 형이니까 2018년이면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금방, 얼마 안 남으셨네요. 얼마 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지금 포교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캔버라에도 이 JMS 교회가 있기 호주의 캔버라. 아, 그렇죠.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도 JMS 교회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호주에 있는 그 JMS 교회가 이름이 러브 철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브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인 줄 알고 야, 노렸네. 운동한 경우가 있다. 노렸네, 노렸어. 노렸네. 자, 근데, 정명석이 군대에 간 덕분에 정명석 신자들의 믿음을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 아.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야. 베트남 참전이. 아니, 그러니까 그 깜빵에 간 게,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시련, 그 고난의 길, 40일 광야처럼, 10년 깜빵. 생각하시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JMS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왠지 JMS 막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아는 거는 이제 찾아본 게 다예요. 근데 어쨌든 JMS는 성경을 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서 무엇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그런 거를 좋아하잖아. 오히려 JMS는 성경은 항상 콘텍스트로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에 맞게끔 바꿔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네는 전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냥 홍수가 있었는데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세계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컨텍스트 맥락이 중요한 거지. 이 뭐 중요한 뭐 이렇게 홍수 났다는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역사 비평을 할 줄 아는 그래서 뭐 이게 단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40일 광야도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이 꼭 반드시 40일에 반드시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고난을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셨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정명석도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내부에서는 이런 교주 행태를 알기가 당연히 어렵고 어렵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이단이 유지가 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아니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행태를 보고 어떻게 재림 예수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JMS가 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쪽 원동력 중에 하나는 또 종말 얘기를 안 해. 아, 그래요? 얘들은 종말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구는 종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보통 사이비나 이단이나 이런 데는 보통 종말론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날짜 딱 정해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필요 없다.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보통 사이비가 그렇게 하잖아. 네. 얘들은 종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교리가 아무튼 재밌네. 그냥. 천국도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이게 진짜로 뭐 이렇게 천국이 존재 이렇다기보다 하나님이 교화를 위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 얘네는 약간. 근데 어쨌든 정명석이 짱이고 뭐 근데 이게 모든 게 정명석으로 귀결되게끔 굉장히 그 잘 그 길을 닦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인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문선명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교주를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진짜 자기가 교주라고 믿던지 아니면 사업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던지 진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정명석은 내가 볼 때 그 판단 능력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슈틸리케어의 원톱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근데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는 골키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요. 대야처럼 뛰어난 순발력으로. 아니지. 나이 70인데. 퍼스트 터치를 잘 해가지고 또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 퍼스트 터치가 중요해. 그럼. 아, 뭘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 한 명 세워놓고 우리 나머지 10명이 그냥 골키퍼를 한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근데 2018년에 다시 나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또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지금도 뭐 몇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추종자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와요 이분은. 아 그래요? 일본의 시사 우리나라의 그거 자유롭다 같은 일본의 시사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그 동아시아 차원의 범아시아 범아시아 어 탈아시아급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국에서도 아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성적 놀이개로 여자들을 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게 문제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그걸 당하고서도 그게 지금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알게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잠자리 대상으로 많은 여자들이 선택되어 왔잖아요. 있었죠. 뭐 대행사 중앙정보부에서 그쵸. 당시 대행사 소행사 뭐 이런 거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대행사면은 이제 박정희 경호실장 뭐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어 뭐 이제 여자들 한 두세 명 끼고 하는 좀 큰 술자리. 그죠. 이 대행사를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심수봉하고 다른 모델 한 명 데리고 와서 이제 대행사를 하다 죽은 거고 소행사는 박정희랑 여자랑 1대1로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근데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는 아니지. 사이비 교주는 아니지만 난 반인 반신이잖아. 근데 나는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들어. 사실상 그거는 성적 유린이라고 볼 수 있거든. 유린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네네. 젊은 여자들을 성적 그 본인의 술집 술 시중을 따르게 한다든지 연예인이 됐건 그 사람의 모델이 됐건 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을 그 침해할 수 있는 나쁜 행동이잖아.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뭐 당시에는 당연히 불가능했겠지만 지금에 와서 나는 그 성적으로 수치심을 당했다 느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그 시중을 들던 여대생이나 여자들도 아무도 내가 이 사람의 성적으로 유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날 다시 찾아주면 좋아했을 거라고. 마치 그것처럼 정명석도 자기 국가에서 자기를 박정희처럼 따르고 그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반인 반신인 존재로 떠받드는 일종의 하나의 나라에서 여자들이 이 사람한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렇지 못하는 걸 인지하는 게 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근데 뭐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저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당했던 여자분들이 수치심을 안 느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쵸. 그러니까 억울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숨죽이고 참고 살았을 것 같고 정명석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거 플러스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 그렇죠. 종교 집단 안에서 뭐 정명석이 재림 예수라고 믿으면 사실 그 요구를 거절한다는 게 사실 교인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그걸 내가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좀 홀리듯이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던 게 내가 믿던 이 사람이 진짜 가짜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죠, 끔찍하지. 그게 좀 생각에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아 좀 진 그런 어떻게 뭐랄까 진실을 좀 직면하기 싫은 마음이 또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명석이 10년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걔가 그 1심에서는 6년형을 받고 네. 2심을 그 인정할 수 없다 해서 2심을 걸었는데 1심에서 그 무죄 처분을 받았던 일부 것들도 추가적으로 유죄로 판명이 나서 10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폭행 관련 이 보통 재판을 공개 재판이 있고 그 비공개 재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네. 정명석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정확하게 성폭행 및 이런 거에 의한 범죄였기 때문에 네. 그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도 아시겠지만 왜 여자애 죽이고 네. 막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유치원생 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죽인 애들도 10년형 받아? 10년 넘게 받죠. 10년 넘게 받겠지. 그러니까 사형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사형 받잖아요. 근데 그냥 길 가다 일반인 예를 들어 성폭행했어. 네. 10년은 받아? 몰라. 10년은 받아? 10년 강간죄는 10년 이상 돼. 저 특수강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10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년 그런데 봐봐. 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강간이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네. 되게 무르게 작용을 하고 네, 네. 혹은 그렇죠. 무르죠. 우리나라. 무르게 작용하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약간 이렇게 그 저기 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뭔가 무르게 뭔가 판결을 내리는 것 같고 네. 여자들에 대해서도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막 형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예 6년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4년을 더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성폭행을 하고 다닌 거야 진짜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명석이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했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정된 거는 4명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4천명 해야 되잖아. 지금은 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는 친고죄였어요. 그죠, 친고죄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피해를 인지한 지 6개월 안에 자기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정명석은 뭐 80, 90년대부터 이미 엄청나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좀 크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오동원 생각했을 때 실제 피해자 몇 명쯤 될 것 같아? 그건 알 수가 없지. 아니, 감으로 한 몇 명 몇 명 같다. 1000명대는 될 것 같아. 1000명대. 나도 내 자리 그냥 그냥 넘길 것 같아. 나 내 자리 그냥 넘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여성을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피해를 입은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응.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 한 수백 명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의 생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명석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자기 사병을 보유했어요, 거기서. 아, 사병이 있죠, 맞아요. 한 300명? 막 그렇게 진짜 군복 입고. 요,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우. 사열식을 합니다, 여기, 사열식. 사열을 하고. 야, 장난 아니다. 사병이 있어. 뭐, 총칼이 있어? 우리 억조창생 만승구왕님께서도 못하신 사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병을 네. 가지고. 이거는 사실, 명백한 불법행위잖아요. 국가에 대한 반역도 아니고.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저희 뭐냐 그 국보법 맞지? 뭐 내란죄 내란은 뭐 내란은 뭐 해당될 수 있죠. 국보법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보면은 JMS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육군 준장도 있고 총경도 있다고 하더라고. 준장이 3스타 아니야? 원스타. 아니 나 원스타 준장이 원스타고. 원스타도 스타가 있던. 장군을 자기 밑에 두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장군이 그냥 단순히 JMS 관련 교육을 출석하는 장군이 아니라. 사병 사회식을 통해서 정명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준장이 있다는 거야. 이야. 오. 기가 막히게 왕이네. 기가 막힙니다. 조선시대 왕. 이 정도면 왕이지 뭐.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진짜 뭐 율도국 같은 거? 남자의 로망을 보여주네요. 이야. 아이고. 조영기 목사님 보고 제가 옛날에 야, 저 멋진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이 루피라면 이분이 에이스입니다. 아, 근데 지금도 그 감리교회 간판 달고 있어요? 원래는 아, 네. 감리교 애천교회라고. 애천교회라고. 지금도? 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사랑할 애자의 하늘 천자인가요? 어, 맞아. 애천교회. 그 JMS가 있는데 이 CGM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애천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그 저기 저 예수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감리회는 기독교 대한 기감, 어,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정상적인 데고 여기는 예수교 대한 감리회. 이름이 되게 오묘하네요. 그래서 예수교 대한 감리회의 약자로 JMC 지저스 메소시드 철치를 씁니다. JMS랑 비슷하게. JMC. 그러니까 JM만 들어가면 이상한 데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감이 제일 크고 예감이 있긴 있어요. 아, 예감도 있어? 예. 되게 마이너 교단이죠. 저 아, 되게 조그만 교단인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교 대한 감리회라고 이름 붙어 있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간판만 그렇게 쓰나 봐요. 아, 간판은 그렇게 써놨다. 예. 아, 뭐가 너무 많네. 그래서 JMS는 얘기하다 보니까 웃기지도 않고 기분만 나쁘네.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갔는데 이렇게 유행가를 개사해서 정명석, 정명석 신나는 교주 나도 한번 불러본다. 그 진짜 그렇게 불러요? 아, 이건 내가 그냥 생각한 건데. 아, 근데 되게 최신 노래를 부른대요. 되게 최신. 뭐, 나나나나 뭐 이런 뭐 FX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형이 말한 FX 노래가 지금 문제. 옛날에 그거도 부를 수 있고. 뉴정명석.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봤을 때는 트로트 뭐예요? 곡을 아, 트로트 곡을 부르던데. 야, 어른들한테는 사실 트로트가 좋지 않나? 이름이 뭐예요? 좋다. 이름이 뭐예요? 정명석. 전화번호 뭐예요? 02880. 아무튼 멋진 분이에요. 멋진 분입니다. 참. 그 제임스는 요즘 뭐 이만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넷에 보면 여러 그 위키백과 이런 데가 있는데 그 통일교나 네. 이런 데는 뭐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지정해 놓은 데도 있고 네, 네, 네.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칭한 데도 있는데 제임스는 범죄 조직이라고. 아. 범죄 인터넷에 그냥. 네 인터넷에 범죄 조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종교 집단이 아니고 범죄 조직입니다. 네 그 조직 범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사실 진짜 재밌어서 진짜 한 명도 본 적 없거든. 솔직히 나도 혹시나 있으시거나 혹시나 진짜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정말 이 방송 진짜 사실 근데 몇 얼마 안 듣긴 하지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오세요. 뭐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오도광이 책임져 드릴 겁니다. 아, 난 모르겠다. 오도광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개조시켜 드릴 겁니다. 나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 거야. 물이 오래 살 거야.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로써 2014년의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는 더 많은 드립으로 새해에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아 뜨겁게 안녕.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이틀에 숨기게